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최고위민회의 대의원들이 17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라왔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이날 무두봉 명제비와 간백산 미령, 선호산 미령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에 앞서 최고위민회의 대의원들은 대홍단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대홍단 혁명 전적지를 찾은 답사 행군 대원들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 행군의 나날 최고위민회의 대의원들은 장편 서사시 백두산 낭송 모임과 혁명가요 합창 경연을 진행했습니다.